그저 보는 것 말고 아름다운 걸 보려고 그저 듣는 것 말고 소중한 걸 들으려고 쉬운 길을 두고도 돌아왔네 매일을 버릇처럼 숨만 쉬며 사는 것 말고 한순간 불꽃처럼 사라지신 기름 말고 마지막 그날의 후회 없도록 내가 택한 길 세상 제일 좁고 어두운 그 길 찾아서 비틀거리면서도 걸어가리라 다들 겁을 내며 가지 않는 꿈을 따라서 시작은 미약해도 끝을 보리라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아 대충 갈 거였으면 인생을 걸지 않아 제자리 걸음만 하는 날이 이때도 내 템포로 걷고 싶어 이 정도 어때 One, two, three 세상 제일 좁고 어두운 그 길